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세 즈음에서 더이취란드 조선문화연구소저가 최근 MS료 행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시고 그의 불멸의 당권설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특집했습니다. 홈페이지는 당 장군 기념탑 등 사진들도 함께 실었습니다.